쓰는 작가의 책은 읽지 않아. 하지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어떤 소설 속의 인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특히 아주 젊어서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묻혀서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들은 더 이상 실수나 과오가 없을 테고요. 또 배신도, 변절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너무 변하는 세상, 믿지 못할 사람들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10년 전 우리 가슴 속에 묻힌 후에 그는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죠. 그래서 나탈리 머찬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River. 젊고 강한 헐리우드의 아들, 이른 아침 햇살 속에 별이 떨어지다, 선셋 대로에서. 이렇게 나탈리 멀천스가 노래했죠. 리버,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리버 피닉스죠. 피닉스라는 그의 성이 참 아이러닉하게 느껴져요. 23살, 그때 죽었지만 그렇게 참 불사조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오래도록 살아남아있네요. 10년 전이네요. 그쵸? 93년 10월 30일 그 LA에서 조니 데이비 운영하던 클럽 바이퍼룸에서 그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아침 일찍 제가 집에서 나오다가 동네 꼬마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쌍둥이 여자의 둘이었는데 천사처럼 분장을 하고 등 뒤에 날개도 달았더라고요. 회사로 오면서 뭐 얘들아 너희들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니? 했더니 오늘이 할로윈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문득 아 그렇지 그래 10월의 마지막 날 바로 그 할로윈 파티를 즐기던 리버 피닉스도 10년 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지 않은 생각이 문득 갑자기 들었어요. 그 꼬마 여자애들 천사 복장을 한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얼굴에서 갑자기 왜 리버 피닉스의 얼굴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승민 씨인가요? 어김없이 이맘때면 생각나고야 마는 햇살에 반짝이는 금색의 머릿결, 깊이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초록색 눈동자, 좀처럼 열릴 것 같지 않은 고집스럽고 얇은 인매, 섬세한 손가락, 기타줄을 매만지던, 나이를 먹으면 잊을 수 있을까 싶었던 것이 벌써 10년, 이번 할로윈에도 오겠죠? 리버 피닉스 하셨는데요. 참, 그래요. 왜 그가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걸까요?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젊어서 죽은 게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래요. 90년대의 제임스 딘이기 때문에 제임스 딘처럼 젊은 시절에 그냥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리버 피닉스는 그 소외되고 상처받기 쉬운 그래서 어딘가 불안전한 것 같은 그 묘한 매력, 그 우수어린 아름다움 이것이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더 저리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화면에서 보면 안타깝고 지나간 그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탈리 멀천트가 리버라는 노래를 부른 거는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의 모습을 리버 피닉스의 모습을 진짜 그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반발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 피닉스는 엄격한 채식주의자에다가 참 열렬한 환경보호가이기도 했죠. 열대우림을 살리려고 코스타리카의 그 수백 에이커에 달하는 땅을 직접 사들이기도 한 아마 그의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젊은 시절에 그 히피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이름도 리버, 또 서머, 그리고 또 뭐라고 지었죠? 레인보우, 무지개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에 어울리는 그런 이름을 지은 평화주의자인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도 굉장히 도덕주의자였고요. 채식주의자였고 환경주의자였는데 그런 그가 마약을 상시 복용을 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사생활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그의 죽음 뒤에서 하는 것을 보고 나탈리 멀천트가 우리는 그의 다른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리버라는 노래를 불렀죠. 그의 사생활이 어쨌든 사실 그 삶의 진실이 어쨌든 사람에게는 마치 팔색초처럼 수많은 모습이 있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수많은 다각면의 얼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면을 우리는 부각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의 수많은 다른 모습들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건 리버 페닉스의 그 여리고 상처입고 그리고 나와 닮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리버 피닉스 하면 생각나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요. 아무래도 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길의 감시가다. 이 길을 따라서 나도 끝없이 갈 것이다. 영화 아이다호의 장면이죠. 함께 들어볼까요? I always know where I am by the way the road looks. Like I just know that I've been here before. I just know that I've been stuck here. Like this one fucking time before, you know that? Yeah. There's not another road anywhere that looks like this road. I mean exactly like this road. It's one kind of place. One of a kind. Like someone's face. Like a fucked up face. 네, 리버 피닉스가 주연한 영화 두 편의 음악 함께 들어봤는데요. 영화 아이다호 중에서 영화의 오프닝 장면, 그리고 이어서 에디 아놀드의 캐틀콜 띄워드렸고요. 그리고 허공의 질주 중에서 오프닝 테마, 영화 첫머리에 흐르던 그 피아노 곡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속에서 허공의 질주, 시드니 루멧 감독의 영화 속에서 에브 피닉스가 진짜 피아노 신동으로 나오죠. 직접 피아노 연주도 영화 속에서 했었는데요. 음악은 내 인생이야 하고 마치 정말 젊은이답게 한마디 내뱉던 그 장면이 기억나네요. 사실 이 오프닝 테마곡은요, 이 터미 머톨라의 이 곡은 이삼중 씨, 이우용 씨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우리 음악 작가 권영 씨는 이 음악만 들으면 눈물이 난대요. 저도 그래요. 근데 오늘 울면 안 돼요. 왜냐면 후배가 사실은 이 FM 영화 음악 바로 이전에 최윤영의 영화 음악에 최윤영 씨가 이제 10월 31일이니까 리버 피닉스 특집을 하시겠네요. 선배님 또 울면 어떡하죠?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이게 일을 악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전에는 이렇게 눈물이 나오면 이를 이렇게 딱 악물면서 이렇게 참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자기 조절이 잘 안 되는지 자꾸만 이렇게 막 자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오고 영화를 볼 때도 제가 울면 코가 아주 빨개지기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하는 편인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좀 덜해졌어요. 이게 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10년이 지나면서 저는 그게 발전한 셈인데 리버 피닉스 10월 31일에 세상을 떴기 때문에 가슴이 더 아파요. 10월 31일 참 그렇잖아요. 가을과 겨울의 경계선 같은 곳이죠. 그래서 가수도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노래를 불렀고요. 사람들도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서 항상 이날만 되면 뭔가 더 쓸쓸해하는 것 같습니다. 경은영 씨 듣고 계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스쳐 지나가네요. 리버 피닉스를 생각하는 순간. 사실 리버 피닉스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냥 좋아했답니다. 묘한 매력이 있긴 있죠? 정말 그래요. 그렇죠? 아이다호로 보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했던 일. 그 영화가 먼 곳에 사는 친구의 동네 비디오 가게에 있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그야말로 산 넘고 물 넘어 찾아본 기억.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이 잘려나가기도 했고 생각난 김에 다시 한번 제대로 봐야겠네요. 하셨습니다. 경은영 씨도 듣고 계시죠? 아, 참 주영훈 씨.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화, FM 영화음악을 다시 들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고 사연 예전에 올려주셨죠? 리버 피닉스가 주연한 허공의 질주라는 영화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죠? 리버 피닉스가 죽은 뒤에야 저는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아직도 그 우수어린 눈빛을 잊을 수가 없네요. 리버 피닉스의 부모가 반전 활동으로 평생을 수배받고 살다가 영화 마지막에서 자신이 한 일을 처음으로 후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제 제가 아기 아빠가 되니까 가슴에 와닿습니다. 허공의 질주에서 한 곡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말 해주세요. 해림아, 아빠는 널 많이 사랑한단다. 해림이 아빠시군요. 영화 허공의 질주 중에서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이미숙 씨, 나성필 씨 함께 들어주세요. 제임스 테일러가 부릅니다. Fire and Rain. You, James Taylor. Just yesterday morning, they let me know you were gone. Suzanne, the plans they made for an end to you. I walked out this morning, and I wrote down this song.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by me. Stand by me. If the sky that we look upon should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 should crumble to the sea, I won't cry,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And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추억의 첫 장을 넘기며 고3 때 수능이 끝난 뒤 스탠바이미를 보고 재수 시절에는 틈틈이 비디오방에 들려서 아이다호, 세인트 엘모스페어 등을 보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정씨 듣고 계셨어요? 스탠바이미 중에서 매니킹의 스탠바이미 띄워드렸습니다. 스탠바이미는 원래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죠. 로브 라이너 감독이요. 스티븐 킹이 자신의 작품들의 뭐 10편, 최고의 작품 10편을 꼽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Stand By Me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스티븐 킹이 화가 난대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대요. 왜 리버 피닉스는 마약을 먹고 죽어서 젊은 나이에 그를 잃었을까 하는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난다고. 그래서 그의 작품인 Stand By Me를, 그러니까 자신의 작품을 영화로 만든 이 Stand By Me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어느 글에서 읽은 기억이 나네요. 예, 원래 스티븐 킹의 원작은 바디, 시체라는 약간 살기가 느껴진 제목이었는데요. 여기서 감독이 Stand By Me, 베니 킹의 1961년도 히트곡 이 Stand By Me로 교체했죠. 그래서 영화 배경이 1959년의 분위기와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담으로 이끌어진 이 영화의 회상 형식과 아주 절묘하게 일치된 느낌이 드네요. 아이들이 어떻게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성장 영화죠. 일종의 참 평범하지만 저마다 나름대로의 고민을 안고 있는 네 명의 아이들이 마을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시체를 찾으러 나서는 여행. 그 여행 중에 자신들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고 서로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참 우리는 여기서 리버 피닉스의 그 소년을, 소년기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그때도 여전히 얼굴에는 뭔가 약간의 불만족스러운 듯한 모습. 그런 얼굴들이, 그런 눈빛이 있었어요. 스탠바이 미의 노래 가사 잠시 알려드릴게요. 밤이 오고 세상은 어둠에 잠기네. 빛을 내는 것은 달림뿐. 하지만 난 두렵지 않아.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하늘이 쪼개지고 산이 무너진데도 난 울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내 사랑, 내 사랑, 내 곁에 있어줘. 자, 그 리버 피닉스의 사랑은요. 연인은요. 참 리버 피닉스의 모습과도 닮았었어요. 그들의, 그러니까 리버 피닉스의 애인들을 보면요. 그 중에서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그 허공의 질주에 함께 나왔던 그 마사 플림튼이랑 사만다 마티스인데요. 마사 플림튼은 참 깡마르고 금발에 신경질적으로 보이면서도 고집센 미인은 아닌데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는 그리고 반항적인 그래서 참 마음에 들었던 배우고요. 사만다 마티스는요. 참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다정다감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그리고 여전히 얼굴에 약간의 여린 모습 약간 우스워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게 리버 피닉스랑 닮았죠. 리버 피닉스가 세상을 뜨는 날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함께 있었죠. 바로 리버 피닉스의 Call It Love인데요. 리버 피닉스가 출연한 영화들 뭐 여러 영화가 있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영화들 말고도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이 영화에서도 아주 어렸을 때 출연을 했었고요. 또 뭐 아이다호, 스탠바이미, 호궁의 질주 그리고 뭐 바람둥이 길들이기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덕바이트 샌프란시스코의 하룻밤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뭐 스니커스라는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었고요. 생각해보면 더 많은데 얼핏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많은 영화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유작이라고 꼽을 수 있는 영화가 바로 Call It Love입니다. 여기서 리버 피닉스는 컨트리 가수로 나오죠. 여기서 사만다 마티스, 그의 마지막 연인인 사만다 마티스와 노래를 함께 부르는데요. 그 장면 여러분께 띄워드릴게요. 김혜영 씨 듣고 계세요? 리버를 사랑하는 팬이라면 리버 피닉스의 Call It Love라는 영화 잊지 못할 거예요 하면서 사연 올려주셨죠.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요.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연인 사만다 마티스와 리버의 풋풋한 사랑 그리고 그의 멋진 노래 솜씨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영화 중에서 리버와 사만다가 작은 슈퍼마켓에서 깜짝 결혼식을 하는 장면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하셨어요. 저도 기억나네요. 리버의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죠? 리버 피닉스가 직접 부르는 노래. 사실 이 영화에서 리버 피닉스가 참 많은 노래를 불러요. Standing on a Rock, Until Now, Lone Star, State of Mind, Lost Highway, Love Is 이런 노래들 부르고요. 이거 외에도 사만다 마티스와 함께 존 웨인의 서부곡을 함께 보면서 즉석에서 작곡한 노래 Old John and Jimmy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을 보면 리버 피닉스가 직접 부른 노래들이 조금 대체되어 있어요. 다른 가수들의 목소리를요.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자, 리버 피닉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Blame it on your heart. I wrote this next song for a woman to sing. So I guess we best get one up here. I'd like to invite up here on stage with us Miss Miranda Presley. She's only heard this song once. However, I happen to know she's a quick study. She'll pick it right up. Dale, you got the lyrics on? Right here. What's that? Say it. Street. is laid to rest. Cause you have failed the test. Hey, blame it on your lying, cheating, cold, dead beating, two-time and double-dealing, mean mistreating, loving heart. I headed for a heartache, oh yeah, gonna get a bad break, oh yeah, made a bad mistake, oh yeah, but you're never gonna find another love like mine. A storm is gonna do you like you end on me, honey. And when she does you like you do, well, it ain't funny. You'll need some sympathy, but don't be calling me. Hey, blame it on your lying, cheating, cold, dead beating, two-time and double-dealing, mean mistreating, loving heart. The lovely and talented Ms. Miranda Presley. Thank you. 네, 리버 피닉스의 Call It Love 중에서 Blame It On Your Heart 리버 피닉스가 직접 불렀어요. 리버 피닉스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음악은 내 인생의 오아시스다 라고 했는데 아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리에서 노래를 한 경험이 있어서 더더욱 음악이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떠돌이 생활하면서 어렸을 때 거리에서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길 가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그것으로 살기도 했었다고 하거든요. 참 리버 피닉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 왜 이렇게 오바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리버 피닉스를 기억하는 분들은 이 시간이 너무 아쉽다 하실 거고요. 참 요즘에는 리버 피닉스의 영화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요, 제임스 딘이 저랑 같은 나이가 아니라서 그 영화가 싫지는 않거든요. 그의 영화를 보면 그가 내뿜는 그 청춘의 모습, 고민, 고통 그런 것들이 저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 같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그 배우를 함께 좋아하고 함께 공감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뉴욕 탄광의 비극이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시인은 21살에 죽고 혁명가와 락앤롤러는 24살에 죽는다. 우리는 이제 시인도 혁명가도 락앤롤러도 아니다. 저도 그 21살과 24살에서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네요. 시인, 혁명가, 락앤롤러. 시인은 21살에 죽고 혁명가와 락앤롤러는 24살에 그리고 리버 피닉스는 2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90년대 혹은 20대 힘든 시간들, 10대, 20대 힘든 시간들을 보낸 분들은 그 시절의 터널을 간신히 통과했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짓기도 하고요. 혹은 그 시절을 기억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시절이 좋았다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겠죠. 근데 함께 늙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은 아쉽기도 하고 어느 순간은 또 그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리버 피닉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참 어둡고도 뜨거웠던 시절의 터널을 함께 지나오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친구들, 사람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들 모두를 잠시나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0월 31일에 세상을 뜬 영화인이 또 한 명 있어요. 이탈리아의 거장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이죠. 오늘 그의 영화 음악 한 곡 들어볼까요?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길 라스트라다 중에서 타이틀곡 라스트라다 들어봤습니다. 김희경 씨, 박민선 씨 잘 들으셨어요? 제 기억에 어느 분이시더라?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저희는 잠파노, 은임 씨는 젤소미나 하면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도 함께 들으셨겠죠? 자, FM 영화음악 오시는 길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알려드리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우편번호 150-600번 그리고요. 인터넷으로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밟아오세요. FM 영화음악이 준비한 이번 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Down with Love고요. 시사회는요. 11월 3일에 있습니다. 프리다 오후 6시 50분에 시작하는데요. 40분께 두 장씩 보내드릴게요. 저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영화음악가 한 사람 좋아한다고 했다가 졸지에 지적인 여자 돼버렸거든요. 야, 이게 지적인 여자가 쉽게 되지 않는데 음악 하나 좋아한다고 해서 대단히 기분이 좋네요. 이종찬 씨.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3명이 있는데 하나는 대전, 하나는 천안, 하나 그리고 종찬 씨는 서울에 있다고요. 천안에 있는 친구한테 놀러 가서 이기팝의 음악을 들었는데 은임 누나도 이기팝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 했더니 친구 녀석이 하는 말, 원래 지적인 여자들이 이기팝의 음악을 좋아해. 이기팝은 음유 시인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 기분 좋네. 이기팝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브랜던 앤 트리드리의 또 이기팝의 노래가 나오죠. 특히 거기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기팝의 노래를 들으면 인생이 보인다. The Passenger 띄워드립니다. 네, 영화 브랜던 앤 트루드 중에서 이기팝의 음성으로 The Passenger 들어봤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CF 모델이 되었어요 하면서 전경준 씨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동네 동물병원 원장님이 추천으로 광고에 나가게 됐습니다. 야, 미스코리아는요. 미장원 원장님 추천으로 미스코리아 되잖아요. 이제 이게 강아지 CF도 동물병원 원장님의 그 백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몰랐네요. 5월달에 태어난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 버프인데요. 우리 집 안주인 베니가 낳은 넷째 강아지입니다. 눈이 별로 안 커서 그다지 예쁘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이 조그만 강아지가 자기 밥벌이는 하네요. 광고 11월 1일에 찍는다고요. 날이 밝으면 정말 마사지하고 때 빼고 밥 내고 가서 광고 찍겠네요. 준비 잘하세요. 아, 김희준 씨 듣고 계세요? 신청곡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요. 너무 변덕스럽게 가슴 아프게 시작을 해서 너무 밝게 끝내는 것 같아서 너무 갑자기 제가 싫어지네요. 아, 이게 사람인가 봐요. 그쵸? 10월 31일 아니 정확히는 11월 1일이 됐네요. 새벽입니다. 살 사람은 살아야겠죠. 어른들 말 같아요. 김희준 씨, 영화 타인의 취향 중에서 팻 매튼이의 음악 올라에 신청하셨죠. 이 곡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